연평도 서북방 13.7km 해상에서 북조선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2.3km 침범했으며 물러가지 않을 경우 사격하겠다는 남조선 해군의 경고 통신을 받고 3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불과 47분 뒤인 밤 11시 30분경 또 다른 경비정 한 척이 같은 해역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2.1km 침범했으며 경고통신을 받고도 버티다가 경고사격이 시작되자 9분 만에 별다른 대응 없이 퇴각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두 경비정이 당시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0여 척을 쫓다 선을 넘었을 것으로 관측했으나 천안함 사건 이후 남조선 해군의 대응 태세를 알아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조선 외무상에 해당하는 남조선 외교통상부 장관이 천안함 사건의 범인은 김정일 정권이라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17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유명한 장관이 최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천안함 침몰은 김정일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조선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범인이 김정일 정권이라는 판단을 외국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유 장관은 오카다 가스야 일본 외무상에게 천안함 침몰 원인을 설명한 뒤 북조선 어뢰 공격이 원인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해줄 것을 적극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카다 외무상은 일본은 이미 대북 제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남조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천안함 사건이 김정일의 범행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한미일 3국과 대북 제재 소극적인 중국 간의 의견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함 사건의 범인으로 김정일 정권을 지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대북 성명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민무력부에 해당하는 남조선 국방부는 최근 오는 20일까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김태용 국방장관이 김정일의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 성명을 발표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성명이 발표될 경우 천안함 사건의 범인이 김정일 정권이라는 점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김정일 정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북조선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증거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일 외교 소식통은 미 국무부가 현재 북조선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태도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것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부는 북조선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북조선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계속 제외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북조선이 이슬람 무장 세력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을 미 국무부는 중시하고 있다며 하원에선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조선을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하자는 결의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국무부의 움직임은 의회의 결의안 추진과 무관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정경일 씨, 최현미 씨, 그리고 임서정 씨와 문민석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8월 28일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방적인 남조선 대통령들의 평양 방문. 지금 남조선의 애국단체들은 이 방문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지금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남북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일 씨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평양 방문을 한다고 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전번에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7년 전에 방문했을 때 해결된 게 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결국 자꾸 그걸 가져다 주기만 했죠. 예. 경제 결의도 봐도 잃고, 아니, 김정일이라고 암만 경제 결의를 가지고 해도 무슨 우위가 없어요. 예. 결국에 가서는 김정일 하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데 예. 실제 그것이 쌀을 줬다 해도 인민들한테 실제 감 모르겠는데 선군 정치요 하면서 내세워가지고는 군대들을 또 먼저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될 수 없죠. 이번에 예. 제 생각에는 괜히 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저 문민석 씨는 오늘 리얼토크 처음 참가죠. 예. 예. 이에 대한 이제 남순 청년으로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예. 모두 국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태에서 되게 이벤트와 같은 이렇게 큰 걸 또 터뜨렸는데 지금 이 정상회담은 뭔가를 얻어오기보다는 지금 불리한 선거판을 한번 뒤집어 보려는 시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또 김정일을 만나고 오면은 노 대통령이 또 국민들은 그냥 뭔가 또 이뤄지나 보다 이렇게 믿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평화 진보라고 가장한 그런 세력들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지금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을 겨냥한 예. 예,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저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제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었는데 그때 역시 이제 많은 기대를 해봤지만 결과는 뭐 뻔했는데요. 최현미 씨는 그때 평양에 계셨죠? 네, 예, 제가 그때 그 평양에 있었는데 그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조선에. 북조선에 왔을 때요. 그 처음에 그 내려 순안병장에서 내렸을 때 한 20분 거리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0분을 돌아서 그것도 이렇게 그 북한 사람들 전군이 다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군대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환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강함에 대한 그런 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는 그때 당시 아 김정일의 세계적인 위신이 대외적 위신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저 한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오는 것도 저렇게 막 진짜 그렇게 그것도 나이도 많으신 예, 분이 진짜 예.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 숱한 그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말은 들었지만 실제 차려진 거는 비록 없지만 그 후에 제가 또 남한에 왔을 때 정말 그 생각 외로 더 많은 경제적인 어떤 그 지원이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북조선에서는 모르고요. 그때 당시는 예.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도움을 줬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지 뭐 어느 정도에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뭐 그렇다 해서 뭐 지금에 와서 물어보니까 뭐 쌀도 뭐 알고 보니까 굉장히 큰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 오. 북한 인민들이 굉장히 뭐 그때 당시도 아사가 생기고 정말 실제 북한 인민들한테 차려진 어떤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28일 열리는 남북 회담이 정말 누구를 위한 회담인지 의심이 가고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어떤 뭐 민족에 대한 어떤 이익 차이보다도 개인적인 어떤 사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원래 그 김대중하고 이제 김정일이가 회담을 할 때 이런 조건을 제시했죠. 이제 서울에 답방을 한다. 뭐 예, 김정일이가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다시 김정일이가 안 오고 그 노무현이가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임수성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협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이제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예. 하나를 줬으면 또 다음번에 하나 받는 그런 뭔가가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름 하에서 너무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남조선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너무 협상을 못하고 거래를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정말 손해보는 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씩이나 우리 대통령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얼굴인데 이거 그렇죠. 두 번씩이나 간다는 게 한번 갔으면 그래도 한번 그쪽에서 김정일이 내려오는 그런 뭔가가 이렇게 쌍방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일방적인 그 구애라고 할 수 그렇게밖에 보이진 않아요. 네, 김정일이가 이제 서울에 올까요? 모르죠. 아니, 서울에 아마 네. 온다면은 네. 그 김정일의 특이한 외모와 네. 그 옷 패션에 대해서 옷차림에 대해서 엄청난 그 얘기가 재밌는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재밌게 될 것 같아요. 생각엔요, 뭐 김정일이가 이제 남한에 올 것 같지는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상회담이 그 결론적으로는 미리 전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8.15 회담, 8.15 이제 행사에 불참한다. 이런 말 들었죠. 북한이 일방적으로. 예, 그랬는데 결국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8.15 행사는 민족 행사네요. 통일을 하자.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를 하자라는 이유에서 하는 행사인데 여기에도 지금 북한이 불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회담은 무엇이고? 그러면 8.15 행사는 또 무엇이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김정일 자체도 그 남한의 이제 진보 세력이 그 이번 대선에서 이제 다시 집권 재집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일의 이해도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예. 그래서 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다급한 마음에 예. 이 상호 그런 이익 때문에 이게 성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해창 후보하고 그때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일이가 개천 태송 이제 물길 공사장에 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대통령 당선된 날에 이제 그 수행원이 가서 보고를 했어요. 아, 노무현이가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 알고 있어, 미리. 그러니까 이 대선에 김정일이가 네.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지원을 하고 내정 간섭이죠. 예,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 결국은 대남작전을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도 그 북한의 이제 언론들이 계속 대선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이건 오묘한 내정 간섭이에요. 왜 남이 나라 정치에 간섭을 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뽑을 대통령을 뭐 북한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예. 결국 이번 정상회담 역시 이후 이제 좌파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자기를 위해서 이제 복무할 수 있는 결국은 그 후보를 선출하는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네. 거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노무현 자체의 개인적인 그런 이익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 한 개 별로 없어요. 예. 이렇다 할 뭐 업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걸 한번 다 방문함으로써 저번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노벨상을 예. 초유로 타는 그런 뭐 업적 아닌 업적을 남겼는데 노무현도 개인적인 그런 영광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노벨상은 뭐 그 모험도도 없고요. 기념사진이 하나 더 늘어나는 네. 네,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국익이 먼저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먼저인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요. 진실로 우리 민족끼리를 원한다면 김정일의 대남 정책이 바뀌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조선 주민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위대한 장군님이라고 알고 있는 김정일의 비하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락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김일성의 죽음에는 김정일의 음모가 있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평양 방문 이후 북조선 주민들 거의 모두는 북조선 정권의 어떤 변화를 예측했을 것입니다. 우선 김일성에게서 변화의 요소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김일성이 급작스럽게 어떤 변화를 모색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일의 작간에 의해서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었던 김일성은 94년도 인민들이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해서 굶주린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나름대로 자신심을 가지고 나라의 수반으로 활동해온 김일성은 쌀을 공급하지 못해서 인민들이 굶주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이 커질 것입니다. 김일성은 그때 화가 나서 김정일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조직 비서고 뭐고 싹 그만두라. 아마 김일성은 충격 속에서 한평생 북조선의 국가 수반으로 활동해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허무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후계자인 무능력하고 부패한 김정일에 대한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김일성이 94년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를 만나고 남북정상회담도 결심했는데 이것은 김정일에게 대단히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김정일을 무시한 김일성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서울에 가서 한 시간만 연설하면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다. 물론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데 습관된 독재자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가졌고 무력적인 방법이 아닌 민족 대단합에 의한 통일도 꿈꾸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후에 북조선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수령님이 몇 년만 더 살아있었더라면 아마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 변화 속에는 김정일의 권력 노름을 제지하는 결정적인 대책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머릿속에 담아보았던 예측입니다. 94년 당시 김정일에게 김일성은 걸림돌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일성의 뜻대로 되면 김정일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북조선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타협할 수 없는 처지를 직감해 보면서 두 사람 사이의 앞날을 우려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에 대한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 준비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을 때 김정일은 뒤에서 딴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중앙의 간부들을 자기 방에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수령님대에 조국을 통일시킨 것이 더 좋은가? 그 말에 약삭빠른 한 사람이 나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군님, 우리는 수령님대에 기어이 조국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 말에 김정일은 화가 나서 와인잔을 던지며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저 새끼를 당장 끌어내다가 쏴주기라. 다음에는 눈치 빠른 연형무이 나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 말에 김정일은 흥분을 가라앉히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맞아, 우리는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지금 통일하는 놈은 노망든 놈이야. 여기에서 노망든 놈이란 바로 김일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은 부귀 영화와 호의 호식을 마음껏 누리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94년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 김일성과 김정일 사이에는 치열한 권력 암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남과 북 이심전심을 들으시겠습니다.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가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립스틱을 골랐는데 좋아할지 모르겠어. 립스틱? 립스틱이 뭔데? 네. 남조선에서 부르는 립스틱은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을 가리키는 외래어인데요. 루주 또는 입술 연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연지 혹은 구홍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중 립스틱은 손가락 모양의 긴 입술 연지를 이르는데요.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빛깔과 기능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립스틱을 골랐는데 좋아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연지를 샀구나. 내 정성이 담긴 선물인데 분명히 좋아할 거야.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민주주의 강좌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그 이번에 김정일이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인가. 이번에 김정일이 중국 방문이 완전히 잘못된 거이다. 이번에 김정일이 가서 얻은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여기서 그가 민족 반역자고 국제 범죄 집단이 우두머리고 자기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그 볼 줄 아는 그런 능력도 다 상실한 정신적인 파산자다. 그런 걸 증명해. 왜 그렇게 됐는가? 오늘의 일일까지도 중국식 개혁개방을 거부합니다.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정신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3대에 걸쳐서 세습제도를 실시하건 5대에 걸쳐서 하건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 또 인권 유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대. 그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부들려온 놈이 그렇게 같지 없어도 관심이 없어.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인가? 먹고 사는 문제다. 먹지 못하고 있다. 입지도 못하고 있다. 근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산다. 왜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하는가? 이게 지금 제일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전략적인 보호는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라. 왜 안 하는가? 어째서도 그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안 하고 핵무기만 만들어가지고 자꾸 휘두르는가? 이거 300만 이상이나 굶어지기고 이렇게 해서 아니 이게 이보다 더 나쁜 민족 반역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추궁해야 된다. 왜 김정일이 여기 반대하는가?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게 되면은 그 세습적으로 물려받은 그 치사한 그런 권력 거기서 장군 뭐 위대한 장군님이와 뭐 위대한 용도자여 하는 그 호칭을 잃어버릴까봐 겁나서 이거 개혁개방 안 하는 거거든. 그보다 더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민족 반역자가 어디 있는가 그요. 둘째는 뭐인가? 거저 그렇게만 해서 거기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걸 위협하고 있거든. 이번에 사실 그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 누가 하겠어? 일본이 하겠는가? 중국이 하겠는가? 미국이 하겠는가? 한국이 하겠는가? 뭐 한다는 건 김정일이가 아니면 그 때문에 도깨비가 하겠네. 세상에 도깨비는 없긴 있으니까 김정일이가 한 것만 틀림없는데 증거는 우리가 더 잡아서 해야지만은 그건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지금 책임 추궁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놈이 한 것만 사실 때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는가. 아운산 사건이요 칼기 폭파 사건이요 다 하나 한 번이나 승인한 게 있어. 아운산 사건 같은 건 내가 체험한 거 아니에요. 김일성까지도 그 넘어 박연했던 사람들 가운데 두 명이 밀밭에 숨었다 붙들려왔거든. 그 때문에 자꾸 여론이 나빠지니까 김일성도 아, 그 우리 지도부에서는 모르고 밑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하자 하는데 요 제일 견결이 반대한 게 김정일이거든. 아, 그저 처음부터 모른다고 배기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나하고 허담이하고 김영순이하고 김정일이하고 네 명이서 같이 들은 거예요. 그 놈이 한 번도 그 그런 데서는 진짜 그 자기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나쁜 놈이고 핵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걸 위협하지. 마약 테러를 자꾸 그런 자행하지. 화폐 위조하지. 그래서 우리 민족을 전 세계적으로 망신시키는 게 이거 김정일이 하는 거예요. 국제 범죄 전형적인 국제범죄자거든. 셋째로는 이제 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이놈의 나이도 아직 젊었고 아직 70도 안 됐는데 그 전에 아주 단단하대서 아주 낯세고 건강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계속 부하방탕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건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서 지금 아주 꼴이 그 초췌하고 초라한 아직 70도 안 됐는데 머리가 다 빠지고 다리를 절고 그러면서 그 옆에 나라에 가서 구걸하리나 댕기는 거 이게 얼마나 가르 거기 방문할 때는 계속 자꾸 요구한다고 그 점도 난 대우가 나빠지면 안 되겠다는 거 자꾸 가서 얘기하니까 중국으로서는 그건 뭐 아무렇게 대우해서도 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번 지난 사람들은 배척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리를 시킨다는 걸 사람들한테 세계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그 해주는 거인데 그다음 이번에 대우는 안 해줘서 오히려 개혁개방을 하는 바에서 좀 충고를 해지 하나도 해준 게 없어. 그거 뭐 우리 개성공단에 절대 투자 안 합니다. 투자해도 중국 본토에서 온다고 하게 되면 건드리지 못하고 그러려면 거기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자꾸 손해보면 손해보는 것만큼 정부에서 보상해 주거든. 그 왜 거기서 해 그 중국 정부 해주나 안 해줘요. 홍콩 사람들 좀 속일 수는 있지만 오래 못 가. 그것도 다 하나의 위협이기 때문에 그 하나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래야 돼. 하나 걱정할 필요 없다. 이번 이것은 그 김정일이가 자기가 어떤 존재고 자기의 그 지금 상대로 하고 있는 중국이 어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잘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 능력이 상실한 상태예요.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파산 상태라고. 그 때문에 이번에 김정일의 중국 방문은 그의 그 반역적인 정체를 발광했을 뿐이지 아무런 얻을 게 없다. 이렇게 결론질 수 있다. 한나 지금 그 동서남북도 모르는 놈들이란 말이야 이거 지금.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거하고 군대 위신을 자꾸 돋궈주고 경찰의 위신을 자꾸 돋궈주고 검찰의 위신을 자꾸 돋궈주고 이래서 간첩들을 잡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첫째로 둘째로 여기 있는 좌파들을 견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그런 소문 내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뭐인가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우리의 대의 명분을 자꾸 심어놓아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단독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절대 단독적으로 하면 돼. 반드시 이제 미국하고 연결 가지고 일본에도 통하고 중국에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서 더 조장시켜가지고서 할 때 아주 때려야 돼. 우리가 이제 그 거기서 하게 되면 우리도 책임져야 돼. 아니 군함 한척 가지고서 46명 죽음 가지고 전쟁을 해서 되겠어? 전쟁을 하게 되면 몇 백만이 죽는데 몇 백만 그 어떻게 되든 더 그 이상 더 죽지.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서 이제 보복하려고 되면 먼저 대의명분부터 세워야 돼.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공동으로 때려야 돼. 그때는 아예 무자비하게 때려야 돼. 그렇게 하게 되면 중국서도 말 못해. 또 거기에 죽어서 김정일 전쟁할 능력이 있는 거. 중국도 반대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의 대의명분을 세워야 돼. 명분을 세워야 된다고. 중국한테 가서 자 이렇다. 이런데도 우린 참는데 이놈들이 자꾸 이렇게 한다. 좀 영향력을 발휘해달라 자꾸 이렇게 해야 돼. 듣지 않는 거 알면서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주의사들,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테네시에서 당신의 친구 리사로부터. We have so much more to learn about North Korea, but I hope you will learn something. 이상 미국에서 온 편지의 진행을 맡은 수잔 솔치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한 주민들과 미국인들을 축복했듯이 북한 주민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FNK 논평을 들으시겠습니다. 진설락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호전광들이란 어떤 존재들이며 그들이 갈 길은 어디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전광이란 말 그대로 싸움을 즐겨하고 군사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뛰는 군사 독재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인류에게 호전광들이란 규탄의 대상이며 없애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북조선의 김정일 독재정권이 바로 호전광들이 집단으로 낙인되어 전 세계의 규탄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조선의 김정일 독재정권이 바로 그 호전광들이 집단으로 낙인되어 전 세계의 규탄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김정일 독재정권이 왜 호전적인 집단으로 낙인됐고 그들이 호전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남조선을 점령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군사 분야의 모든 것을 집중시켰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북조선의 노동당 규약에 밝혀져 있는 당면 목적은 전민족적 발전이라고 규정했는데 이것은 남북의 통일이 군사 북조선의 노동당 규약에 북조선의 노동당 규약에 밝혀져 있는 당면 목적은 전민족적 발전이라고 규정했는데 그것은 남북의 통일이 북한 독재정권의 당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남북의 통일이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족 대단합이라든가 평화적인 통일은 좋은 것입니다. 김정일 독재정권도 겉으로는 민족 대단합과 평화적 통일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하는 소리일 뿐 뒤에서는 무력으로 남조선을 타고 앉는 김정일식, 김일성식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군사 분야의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북조선의 군사 독재정권이 전쟁 준비에 미쳐 돌아가는 그 사이에 동서의 냉전이 끝나고 전쟁을 즐기는 호전광들은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독재와 군사를 생존 수단으로 치부하는 김정일 독재정권만이 호전광이 되어 북조선은 전 세계적인 우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남북의 통일을 무력으로 이루겠다는 것은 미친 생각입니다. 무력 사용은 전 세계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독재와 무력을 휘두르다가 결국은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일의 호전적인 군사화는 제 죽을 길입니다. 문제는 제 혼자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북조선 사람들을 대포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일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남조선을 타고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어리석은 김정일이 그런 꿈을 꾸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김정일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일이 왜 승산이 없는 전쟁 준비, 싸움 준비에 계속 몰두하겠습니까? 그것은 정세를 긴장시키는 속에 자신이 숨어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조선의 상황을 살펴보면 독재정권이 외치는 조국 통일은 김정일 독재정권의 체제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호전적인 것은 김정일 독재정권의 생존 방식이며 생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나라를 통일시킨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온 나라의 군사화를 선포하고 정세 김정일은 나라를 통일시킨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온 나라의 군사화를 선포하고 정세를 긴장시킴으로써 잔인한 인권 유린과 반인민적 통치의 효과로 터져나오는 민심과 불만을 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김정일의 허전성에서 비롯된 천안함 사건이나 핵융합 성공 주장도 충격적인 사건을 터뜨려 걷잡을 수 없이 와야 되는 북조선 사회를 전쟁 준비라는 명목으로 긴장시키고 탄압하며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위력시는 남조선이나 국제사회에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북조선 인민들이 삶을 위한 노력과 투쟁,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이 불만을 잔인하게 눌러놓는 수법으로 이용될 뿐입니다. 최근 주기적으로 터져나오는 김정일의 호전적인 책동들을 살펴보면 그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김정일은 호전적 책동으로 북조선 사회를 경직시키고 국제사회에도 공갈치어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 일조이석의 효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방법은 지금 국제사회의 반발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조선 인민들입니다. 김정일은 전체 북조선 인민들을 노예처럼 만들고 호전적으로 정세를 긴장시켜 주민들이 이목을 다른 곳에 돌리는 방법으로 자신이 죄를 덮고 생존과 부귀영화를 꿈꾸지만 북조선 인민들은 아직도 각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북조선 인민들은 김정일 독재정권과 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좋아하는 자는 불에 타 죽고 칼을 좋아하는 자는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가장 단순한 원리입니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갈 길도 명백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의 골짜기에서 처참한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조선 인민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 길은 당연히 김정일 독재정권을 하루빨리 북조선 사회에서 매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길에 나라의 통일과 번영, 인민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특히 반인민적 정책 때문에 전대미문의 가난에 시달리는 북조선 인민들이 잘 살 길은 하루빨리 호전적인 김정일 독재 집단을 권력의 자리에서 내쫓는 길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사람 이야기를 진행할 최성일입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 나누어 지난 2003년에 대한민국에 오신 박순희 씨와 북한 주민 생활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름은요, 박순희고요. 함북도 해령군 유선리에서 7남 5녀 중에서 제가 막내로 살았습니다. 저희 나이는 지금 현재 52살이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저는 16살에 만수대 예술단 무용배우로 뽑혀갖고 1년 이후에 허위사령부 2급 희양관리처 영빈관 별장에서 10년간 상위로 군사복무를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1985년 6월 달에 제가 제대되어서 함흥 대역장 안내원으로 3년간 일하다가 사회주의 경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식량 곤란에 허덕이게 되자 저희 가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 제가 1992년 2월에 사사리행으로 중국에 석 달 동안 갔다 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중국에 와서 보고 느낀 것이 북한하고 중국의 경제가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더라고요. 저는 당시는 북한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중국이 와보니 그게가 아니고 북한보다 훨씬 더 개명이 좋다는 걸 느꼈어요. 네, 박순희 씨의 경력을 들어보면 이제 뭐 허위 사령부 2국에서 천해 시절에 군복무 했고 상의로 제대하셨다 그랬죠? 네. 네, 제대 후에는 함흥 대극장 안내원도 있었고 네. 또 조금 이제 그 순서가 헷갈리는데요. 16세 만수대 예술단에 네. 그 뭐랄까요? 선발이 됐다고 할까요? 네, 네. 네, 그렇게 가셨다고 했는데 만수대 예술단 또는 뭐 북한의 이름난 예술단들에 대해서 네. 네, 굉장히 이제 그 낭설도 있고 또 이제 사실에 기초한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만수대 예술단 단원에 대한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는 그 순환 비행장에서 그 비행기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때 만수대 예술단이 외국 공연을 받아 비행기 이조가 추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무용 배우가 들었으니까 멋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16살부터 19살 의원이고 무용배우를 뽑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용배우를 뽑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전형적인 그 무용배우 사진을 가져왔는데 얼굴형은 계란형이어야 되고 키는 1m 60 이상이 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16살을 보니까 키가 1m 60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몇 cm 정도는 더 굴 수 있겠다. 그걸 내다보는 거예요. 네, 16세면 아직 한창 자랄 나이니까. 그렇죠. 예. 네. 내가 그 당시는 1m 60이 되지 않았어도 제가 합격을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네. 그 합격되는 것이 결코 뭐 그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한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그 얼굴이 내가 키나 뭐 A형이 된다 하더라도 한해서만은 성분이 좋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인물 체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곱다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좀 키도 돼야 되는 게고. 저 그때 당시 그 라진 선봉이라는 그 시골에서 있었어요. 네, 당시는 라진 네. 선봉이 아니었고 라진이가 다르고. 네, 저는 완전 시골에서 다니다 보니까 우리 학생 수가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렇게 돼 있었어요. 흔히 말하면 붕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런 시골에서 제가 뽑혀가지고 우비 와서 그 학생들 앞에서 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또 합격돼서 더에 가서 또 심사하는 거예요. 더에서 또 합격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평양 대국장에 모여서 심사를 했어요. 네. 심사를 했는데 당시 그때 1차, 2차 이렇게 3차까지 뽑았는데요. 한 6천 명 정도 봤대요. 봤는데 거기서 다 떨어지고 한 600명 정도가 대국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600명인데 심사위원이 57명이 앉았더라고요. 근데 순 무용배우만 뽑는 것이 아니라 영화계에는 또 영화배우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엄길선이라든가 반천에서 영화 간난이 엄마라는 네. 그분도 거기 심사위원으로 왔더라고요. 이미 뭐 작가 선생님들, 뭐 무용배우들, 뭐 안무가들 거기서 다 심사위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기다 자기네 등수를 내기는 거예요. 이 사람 1번에 다닌다, 2번에 다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0명 중에서 마지막에 다시 뽑고 다시 뽑고 처음에는 24명이 졸음 묶어서 들어갔다 또 불합격 돼가지고 이름을 부르면 다시 가는 거예요. 그건 합격된 사람이거든. 거기서 또 10명 불러서 올라가서 또 네가 내려가 기다리라 또 올라가는 거예요. 최종 마지막에 7명이 남았더라고요. 네, 아무튼 6천명 가운데서 60명이요. 네. 그럼 100대 1의 경쟁력을 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60명 네. 선발되기까지 전국적으로 네. 선발을 한다고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심사 기준이 까다로웠을 테고 네. 네. 지금도 뭐 남다른 미모를 갖고 계시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아마 좀 뛰어난 미모로 아마 손꼽혔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그 어려운 선발 과정을 거쳐갖고 네. 만수대 예술단에 선발이 되면 배우 양성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1, 2차, 3차까지 걸쳐서 60명을 뽑았는데 마지막 최종 결정은 김정일이 도장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나름대로 합격된 사람들한테는 당 중앙인의 부름이라는 그 소환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달 만에 그런 소환장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저는 만민의 축복 속에 평양으로 지방에서 제가 그것도 시골에서 올라간다는 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진짜 다 부러워하고 군인 시절도 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의료원 과장 거쳐서 선발이 됐는데, 뭐 전문 뭐 열의를 양성하는 네. 전문 네. 교육기관도 있을 거고, 네. 그 과정을 거쳐야 됐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1년 동안 만수대 예술단에서 근무하셨다고 네. 그랬으니까, 1년 만에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네. 만수대 예술단에서 나오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어느 날 밤에 가만 그 편지가 왔더라고요. 이제 오라제는 저희들이 졸업하게 되는데 그때 정식으로 거기서 만수대 예술단을 가는 거예요. 아무개 다섯 명을 부르는 거예요. 밤에 짐을 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아무 이유 영문도 모르고 짐을 샀어요. 짐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려가니까 왕별을 단 그런 분이 그 편지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따라갔어요. 따라가 보니까 그 침구류를 쭉 보니까 군대 병실 같은 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세수하고 일어나 보니까 거기가 어딘가 흥부처대선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흥부처대선 그건 그 김일성 그 대학 있잖아요. 그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군대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서원이 우리가 군대를 나가서 간 건 아니었죠. 네, 만수대 예술단이면 북한의 최고의 예술단인데 최고의 예술단이죠. 최고의 예술단에 선발이 됐던 것만큼 나름대로 굉장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그렇죠. 텐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아는 밤 중에 이제 홍두깨라고 네. 군인으로 변한 거예요. 갑자기 와서 지금 군대 병실에 네. 실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날 아침에 저희들한테 데려가더만 군복을 입히는 거예요. 전 군대 선서도 못해보고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 만수대 예술단에 선발될 때가 16세였고 네. 1년 후면 17세가 아닙니까? 네, 네. 17세에 지금 네. 네, 갑자기 이제 네, 아직 17세까지 되질 않았어요. 네, 좀 몇 달만 있으면 저는 17세가 되는 거예요. 네. 참 이제 그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생활의 발견 시간입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르간과 나침판, 그리고 안경의 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종교 음악용 악기인 오르간의 발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악기의 여왕으로 불리는 파이프 오르간은 일정한 압력의 공기가 파이프를 통과하면서 소리를 내는 건반 악기인데요. 각각의 파이프에 전해지는 공기는 오르간 몸체, 건반과 페달, 스톱에 의해 조절됩니다. 크랭크축과 지렛대, 일련의 나무 막대인 트래커로 구성된 액션 장치는 건반의 움직임을 파이프 아래의 공기 조절판으로 전달하는데요. 파이프는 압축 공기를 담고 있는 나무 상자인 바람 상자 위에 위치합니다. 건반이 움직이면 음관 아래의 밸브가 열리면서 공기가 바람 상자로 전달되었다가 공기 조절판을 거쳐 파이프에 도달합니다. 19세기까지는 기계식 액션 장치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후에는 압력에 의해 밸브의 움직임과 스톱의 개폐가 조절되는 공기 압축식 액션 장치가 주로 제작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자기를 이용한 전기 액션 장치가 스톱의 개폐를 담당합니다. 한편 건반의 움직임을 전달하기 위해 예전의 기계식 액션 장치가 다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기계식 액션 장치에서는 연주자가 음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최초의 오르간은 기원전 250년경에 제작된 수압 오르간인데요. 물의 압력으로 생긴 공기가 파이프를 통과하며 소리를 냈습니다. 로마 시대에든 궁정이나 극장, 서커스 등에서 오르간이 사용됩니다.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는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 오르간을 교회의 입구에 설치함으로써 오르간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음악용 악기가 되었습니다. 17에서 18세기의 오르간은 음향면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 오케스트라 음향을 모방하면서부터 오르간 고유의 음색을 잃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오르간의 음향을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르간 운동이 시작되었고 과거의 오르간 제작 방식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알려주는 주머니 속의 북극성으로 불리는 나침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육지에서 방위를 확인하기 위해 태양이나 별의 위치를 지표로 삼았습니다. 한편 바다에서는 그 외에도 바람과 구름, 조류, 특히 연안 지역에서는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방위를 가늠했고요. 그 후에는 천체 관측기와 육분위를 사용해서 별자리의 위치를 측정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의 중국 사람들은 연철에 자성이 있다는 것과 자침이 고도의 방향 지침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침반이 최초로 등장한 때는 1124년인데요. 자성을 입힌 바늘을 빨대 모양의 지푸라기 안에 넣고 이것을 물이 담긴 그릇에 띄우면 바늘의 끝이 북쪽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나침반의 원리는 12에서 13세기에 아랍인들에게 의해 유럽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북유럽의 항해사들은 줄에 매달린 자철석을 방향을 지시하는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 항해용 자석 나침반은 오늘날의 것과 흡사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1492년에 감행한 신세계 탐험의 도중에 나침반의 편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자기장을 지닌 지구의 남북극점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나침반은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지 못하고 현 위치에 따라 소위 방위각이라는 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차는 심각한 항법상의 과실을 초래할 수도 있었는데요. 17세기 말부터 지구의 자기장이 체계적으로 연구됨에 따라서 나침반의 적절한 사용 위치를 선택하거나 보정된 자석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편차를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침반은 해상에서뿐만 아니라 광산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력을 교정하는 광학 보조기구인 안경의 발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을 교정하는 광학적 보조기는 13세기 말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렌즈의 굴절성은 이미 고대에 발견되었지만 이러한 특성을 시력 교정에 응용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세기의 하산 이븐 알하이탐은 확대 효과를 지닌 렌즈를 시력 보조기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13세기에는 섬세하게 연마된 녹주석과 석영이 돋보기로 이용되었습니다. 13세기 말에 베네치아에서 개발된 안경은 두 안경알 사이에 리벳으로 고정한 막대를 두어서 눈앞에 걸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안을 교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던 15세기의 안경은 안경알 줄레에 주철로 테를 둘러 독서할 때 눈앞에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코걸이가 부착된 안경과 외알 안경이 출현했고 근시를 교정하기 위한 오목렌즈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중반에 프랑스의 안경업자 마크 도밍은 강선으로 만든 안경다리를 부착한 안경테를 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조용한 실내 공간에서만 안경을 착용했던 반면에 스페인에서는 안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19세기 전반에는 렌즈의 도수를 산출하는 새로운 방법이 출현했고 안경 아래 연마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안경의 성능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안경은 교양 있는 상류층의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시력 교정의 용도 외에도 렌즈에 색을 입혀 강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안경도 생겨납니다. 이미 중세 유리 세공업자들은

아이들 속에서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났다. 또다시 날아든 선생의 구두발에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찬바람이 들어왔다. 한기를 느꼈다. 비로소 눈이 떠졌다. 사위는 캄캄했다. 철원아! 철원아! 삼촌! 나 여기 있어! 아니, 이거 웬일이가? 너 어떻게 이거 피구나, 이거? 어? 삼촌!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철원아. 언제까지 이곳에 살아야 돼? 철원아! 나 반동 아니잖아! 아버지도 삼촌도 반동 아니잖아! 철원아. 우리 쪽발이 아니잖아! 근데 왜? 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이틀이나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이놈저놈 보위원들에게 얻어맞고 나니 몸 전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허리를 어떻게 맞았는지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할머니는 나를 잡고 목 놓아 우셨다. 저희숙이 수용서의 노래를 통해 북조선 인민들에게는 철저한 우상화 속에 숨겨진 거짓을 알려드리는 기회가 되고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 인민들에게는 김정일 독재의 잔악성을 보여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북조선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기에 선전하고 있는 내부 괴양 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내부 괴양 자료 분석 시간의 장성군입니다. 어제 시간에는 북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제2의 천리마 운동가 김정일이 계속해서 방문하는 자강도 강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 당국이 자랑하는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여자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한 정성옥 선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북조선 당국은 강연 자료에서 장군님께서는 정성옥 선수의 경기 성과와 부가 발휘한 투쟁 정신에 커다란 정치적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의 모범을 본받기 위한 사업을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널리 벌리도록 하시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장군님께서는 정성욱 선수가 발휘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애국충성, 낙관주의적인 생활기풍을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하는 우리 인민이 지녀야 할 정신적 풍모의 기감으로 높이 평가하시고 구를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우시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연 자료는 장군님께서는 정성옥 선수만이 아니라 무분별로 시대의 영웅들을 많이 찾아주시고 경제 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서 영웅성을 발휘한 그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했다며 장군님의 능도 밑에 정성옥 선수를 비롯한 시대의 영웅들을 따라 배우는 투쟁을 통해 영웅적으로 살며 일해나가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 넘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연 자료는 이와 함께 온 나라는 장군님의 능도 밑에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을 정상화하는 길에 들어서고 2,500개가 넘는 공장과 기업소들이 연간 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북조선 당국이 내부 강연자를 통해 자랑하는 정성옥 선수의 성과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1985년 경까지만 해도 여자 축구와 여자 레슬링, 여자 유도, 여자 역기 등의 경기는 비난의 대상으로 썩어 빠진 돈 많은 자본가들을 위한 기형적이며 역기적인 경기라고 비판했지만 최근에 들어서서는 이 종목들이 북조선의 최고 종목으로 떠올랐습니다. 북조선의 여자 축구가 주민들 모르게 생긴 것은 1986년이며 이들은 북조선 여성이라는 억척스러운 기질이 있어 국제 정상급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북조선은 여자 운동선수들에 대한 비난이 사라지면서 1997년 스페인에서 진행된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여성 마라톤 경기에서 북조선의 정성욱 선수가 1등을 하였을 때에는 북조선은 열강의 도가니에 휩싸였습니다. 정성욱 선수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 당시 압록강 체육단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지 못하고 오직 국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100리가 넘는 거리를 훈련했으며 이러한 열악한 처지에서 정신적으로 국제 무대에 나가 쟁쟁한 선수들을 따돌리고 1등으로 결승점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우리 북조선 여성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정신력입니다. 하지만 북조선 당국은 정성옥 선수의 정신력 뒤에는 모든 것이 김정일의 영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여성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한 정성옥 선수에게는 상금 6만 달러와 메르세데스 벤츠 회사에서 우승자에게 내건 벤츠 500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북조선의 국가체육위원회는 나라의 어려운 사정으로 상금과 자동차는 국가에 헌납하고 일제승용차와 일정 부분의 상금 지급과 노력용웅 칭호를 수여하기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를 받은 김정일은 화를 내며 정성옥에게 상금과 벤츠 승용차 모두를 그대로 주고 공화국 영웅으로 승격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전 김정일은 선수들이 해외 경기를 통해 받은 상금을 나눠 가진 것에 대해 저국이 어려울 때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고함을 지른 것에 선수단 전체가 혁명화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옥 선수에게 그토록 관심을 가진 것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국적인 상황에서 마라톤 우승을 한 것도 기적이었지만 전 세계 언론이 모인 앞에서 어떻게 우승을 하였는가는 기자의 질문에 달리는 내내 장군님을 구르며 달렸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김정일은 크게 감동을 했고 국내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인민들의 원망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계기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공로도 김정일에게 돌려야 부자가 될 수 있고 김정일의 말 한마디에 부자가 되고 거지가 되는 나라는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북조선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여리사 후지모도 겐지가 쓴 나는 김정일의 여리사였다를 들으시겠습니다. 월급 60만엔의 3년 계약. 일이 끝나자마자 나는 그가 알려준 대로 뉴오타니 호텔을 찾았다. 호텔 방 안에는 임상정 외에도 전혀 만난 적이 없는 니초 미역 상사 사람 3명이 있었다. 회장과 사장, 상무 등의 간부진이었다. 우리는 즉시 계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사장이 월급은 얼마를 원하느냐고 묻기에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난번에는 50만엔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30만엔을 받고 일하지만 가급적이면 지금의 두 배인 60만엔을 받고 싶습니다. 그 사장은 북조선에서 일하는 일식 여리사의 월급이 40만엔이라며 약간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니초 상사 회장이 후지모토 씨가 말하지만 않으면 다른 사람이 모를 것이라며 나를 거들어 주었다. 그 말 한마디로 월급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이 났다. 그러자 니초 상사 회장이 북조선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나는 나중에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내야 하니 3년 정도는 일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 말에 회장과 사장이 모두 놀라며 그렇게 오래 있어줄 수 있다니 다행이라며 기뻐했다. 그들은 내가 3년 후 일본에 돌아올 때는 식당을 차려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그 외에도 월급 중 절반인 30만엔은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30만엔은 현지에서 지불할 것, 해마다 두 번은 일본에 귀국하게 해줄 것, 휴가 중일 때는 월급을 일본으로 입금할 것 등 몇 가지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다시 한번 북조선에 갈 수 있다. 김정일 앞에서 초밥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모습을 그리며 나는 뛰는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나는 1987년 8월 어느 더운 여름날에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나리타 공항을 떠났다. 가족들은 내가 3년 동안이나 북조선에 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불안하기는커녕 북조선에 가면 김정일이 다시 나를 불러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운명이 180도 바뀌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귀해의 도래, 북조선에서 다시 일하다. 반가운 경쟁자. 1987년 8월 북조선 땅을 다시 받게 된 나는 고려 호텔 지하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후지모토가 돌아온다는 정보가 퍼졌기 때문인지 90석이 마련된 식당은 순식간에 손님들로 가득 찼다. 안산관을 자주 드나들던 귀국자 손님들도 찾아와 잘 돌아왔다며 감사하다는 말까지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9시가 지날 무렵 한 쌍의 부부가 내 앞에 앉았다. 억만장자 귀국자인 성미 씨 부부였다. 성미 씨 남편은 내가 북조선을 떠난 뒤인 1986년 무렵부터 안산관에서 초밥집을 경영했는데 그때 식당을 내게 맡기고 싶어 여러 경로를 통해 내 거처를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을 수 없어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한다. 그들은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아도 없던 사람이 지금은 사업상 경쟁자가 되어 고려 호텔 지하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생각하고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돌아갈 때 성미 씨 남편은 절대로 지지 않을 겁니다 하고 짐짓 울음장을 넣기도 했다. 그러나 그날 우리 식당 매출이 놀랍게도 90만 엔이나 되었다. 이는 지하식당을 개장한 이래 가장 많은 매출 규모였다. 성미 씨 부부는 그 후에도 가끔 고려 호텔로 초밥을 먹으러 와서 후지모터 씨가 만드는 초밥은 정말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오래간만이야. 그 이튿날 오후 지배인으로부터 20, 25인분의 재료를 준비해두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짐작했다. 재료를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을 달리며 기다리고 있으니 차가 도착했다는 전갈이 왔다. 대기하고 있던 벤츠를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8번 연회장 철판구의 코너였다. 나는 차 안에서 통역 담당인 임상종에게 미리 조선말로 인사하는 법을 배웠다. 김종일이 나타나자 나는 조선말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인사했다. 김종일도 화답했다. 정말 오래간만이야. 그는 감회에 젖은 듯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재료라도 가져왔는가? 유부초밥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뭔가? 재료는 두부입니다. 나는 두부로 유부 만드는 법에서부터 유부초밥의 조리법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종일은 다 듣고 나더니 빨리 먹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유부초밥은 단맛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설명하자 김종일은 아쉽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하면서도 김종일은 유부초밥을 빨리 먹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다랑어, 정갱이, 장어로 만든 초밥을 먹고 나더니 서둘러 유부초밥을 주문했다. 김종일은 맛을 보자마자 탄성을 질렀다. 정말 맛있구먼. 그는 초밥을 만드는 내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며 식사를 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김종일은 언제나 그랬듯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TV 둔 봉투를 건네주었다. 조리실로 돌아온 나는 나를 위해 준비된 주스와 과일, 과자 등을 먹으며 잠시 쉬고 있었다. 그때 요리과장이 다가왔다. 그는 김종일이 내게 건네준 봉투의 내용이 몹시 궁금한 모양이었다. 한참 망설이다가 마음을 굳힌 듯 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고 요청해 왔다. 봉투를 열어보니 8만 엔이나 들어있었다. 나도 놀라고 그도 놀랐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월급은 한 달에 고작 2만 엔 정도였다. 안녕하세요. 탈북 여대생의 일기 시간 진행의 신서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O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대학교 수강 신청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일인데요. 한 학기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으려면 물론 능력도 있어야 하고 또 시험도 잘 보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기에 수강 신청을 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강 신청 기간이면 많은 학생들이 PC방을 비롯하여 컴퓨터 앞에 앉아 9시만 되기를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침 9시가 되면 수강 신청을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9시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번호를 누르기 위하여 얇은 여학생들의 손과 또는 두꺼운 남학생들의 손이 쉼없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로그인을 함으로

그런데도 하지만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하지만 너를 못 잊어하네.